slow it down. 기억해 이 시간. We gotta slow it down. 기억해 이 시간. We gotta slow it down. Wiggle wiggle slow it down. 기억해 이 시간. 요즘도 잠들지 못하고서 잠자리를 뒤척이네. 시간도 계속 흘러만 가네. 다들 자고 있겠지 maybe. Alright. 상상해 우리의 이야기란 책이 있다 못하는 거니까. Ah yeah. 다들 잠든 5시 14분 그 마지막 페이지에. 아마도 우린 떠나지 않을 그런 해피엔딩일 거야. 그럴 거야. 아마도 우린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슬프기도 다치기도. 아마도 우린 그런 마음들까지도 함께 할 테니. 아마도 지금처럼 언제나 함께 참아질 거야. 그럴 거야. 멋대로 뛰러 팬들을 뛰러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길. 아쉬웠던 무대 아쉬웠던 것들 사소한 얘기를 나누다 얘기를 나누다. 어쩌다 말해본 어제 새벽 속 나의 상상 주어진 얘기로 시간은 흐르면서 잠든 시간은 5시 14분 더 같은 꿈을 꾸며 미소 지었네. 아마도 우린 떠나지 않은 그런 해피엔딩일 거야. 그럴 거야. 아마도 우린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슬프기도 다치기도. 평생 선물을 지어주니 난 그래 이게 행복이야 임마. 꿀같은 추억을 준 허니타이머. 난 행복해 노래할 수 있기에 나의 슬픔과 기쁨 나눌 수 있기에 앞에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온기에 오늘도 편히 눈을 감아 I know you're there.